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80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히 질러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에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고 예고하셨고 제자들은 서로가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반박함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반박함으로 자신은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였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유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런 유다의 배반의 문제는 단지 유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든 제자들의 그 연약함,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토록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자신을 배반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자들과 어떤 것을 맺으십니까? 앞서 보시면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 바로 언약을 그들과 맺습니다.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실 것을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를 알고 그런 우리를 위한 주님의 큰 희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보잘것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분의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높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26절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성만찬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 식사에는 시편에 있는 그 114장부터 118편까지의 시편 그 시편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로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데 맨 마지막 시편을 아마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 시편이 118편인데 그 118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8편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가장 중심적인 이 시편의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소망 그것이 시편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그 성만찬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어떤 그 부활의 소망 어떤 희망이 있을 것임을 그 시편 찬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편 찬양을 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 그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겟세마네 그 감람산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2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뭔가 또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또 어두워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 뭔가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구약의 스가랴서라는 선지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모두가 나를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 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실족하게 된다 혹은 걸려서 넘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쓰였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마가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좋은 밭 그리고 나쁜 밭 세 개랑 좋은 밭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졌다 할 때 여기 곧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제자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리라 나를 버리리라 했던 이 단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제자들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 좋은 밭이 되자 혹은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제자들을 위시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좋은 밭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급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를 침으로 그 양들이 어떻게 형편없이 어떤 형편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보여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혹은 인간의 죄가 인간을 어떤 자리까지 몰아가는가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목자를 침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조차 걸려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 미련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도 그런 그들의 각오도 그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수많은 적들을 싸워서 결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믿음을 소유하거나 스스로 그 믿음을 이루거나 혹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반박은 27절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의 각오와 그 결단, 그 반박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그 반박과 그 결단을 지키게 됩니까? 아니죠. 얼마 되지 않아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각오와 결단을 이룰 능력이 인간에겐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거나 그 관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28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 작은 접속사가 우리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연약한 그리고 돌밭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는 등 마는 등 귀 기울이지 않고 넘어간 그런 접속사이고 이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들 그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돌밭과 같은 그 제자들 그런 인생들에게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열심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미련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열심만이 우리 미련한 연약한 인생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소망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두고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각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열심, 내 믿음, 내 신앙, 내 선한 삶을 근거로 살아가고 그것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을 들고 당당하게 서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것은 뭔가 내가 그럴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각오하려고 결단하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이고 헛된 생각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선택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내 욕심, 좀 더 내게 좋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겸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조차 자기 힘으로 결코 붙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존귀한 분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그를 부인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인하다는 단어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쓰신 그 부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부인해야 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결코 부인해선 안 될 그분을 부인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런 자들, 결코 부인해서 안 되는 자를 부인하는 그 인간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는 성만찬으로 자기의 몸과 피를 그 너희들을 위해서 쏟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뿐만이 아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 약속하셨죠. 왜 갈릴리입니까? 그 갈릴리,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고 처음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자리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소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부른 그거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다짐, 그 예수님의 열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은혜와 그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미련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분을 인해서 소망과 또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